한국 방문한 마크 달시 페이스북 부사장. 동영상 콘텐츠 갈수록 중요. 창의적 한국 기업과 협업 원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모바일로 사업을 하는 모든 기업에게 동영상 콘텐츠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나 시각적인 효과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동작까지 보여줄 수 있는 동영상은 다양한 스토리텔링 기법이 많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1일 한국을 방문한 페이스북 크리에이티브 숍 총괄 마크 달시 부사장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동영상이 더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며 기업들도 자신들의 제품을 소개하거나 브랜드를 잘 알리기 위해 모바일에 최적화된 영상을 많이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크 달시 부사장은 이 때문에 한국 기업과 창의적인 광고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협업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모바일로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모바일로 동영상을 시청하는 비중도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그가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광고 혁신을 추진하는 이유다. 페이스북 관계자는 국내 페이스북 월 사용자 1,700만여 명 가운데 모바일로 이용하는 사람이 1,600만여 명이나 된다며 인스타그램 월 사용자도 600만여 명으로 한국은 언제나 모바일로 함께하는 국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동영상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글이나 사진을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페이스북 라이브라는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영상을 공유하고 영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기업들도 영상을 활용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페이스북에 노출하고 있다. 동영상에 특화된 스냅챗과 스노우 등을 지속적으로 인수하려고 시도하던 것만 봐도 페이스북이 동영상 콘텐츠에 거는 기대가 상당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은 페이스북을 통한 광고가 이용자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를 위해 크리에이티브 숍이라는 별도의 광고 혁신 전담 조직을 운용, 기업이나 광고 대행사와 손을 잡고 모바일 영상으로 기업들과 이용자들이 원하는 모바일 광고를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전 세계 40여 개국 크리에이티브 숍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다.